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7개국 순회자회의에서 우리를 골고드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3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진행된 7개국 순회자회의에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를 골고드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핵시험과 미사일 시험을 제일 많이 한 것도 7개국들이며 남조선에 공격용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전쟁 장비들을 경쟁적으로 팔아먹으면서 지역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7개국들이다. 이러한 나라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위한 해국 제력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다. 핵과 미사일 몽둥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무리를 지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힘이 약한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못살게 굴겠는가 하는 꿍꿍이판을 벌여놓곤 하는 것이 7개국 순회자 회의라는 것이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제재와 압력으로 민족의 생명이며 존엄인 우리의 해국 재력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는 더욱 다구쳐지게 될 것이다. 대답은 이상과 같습니다.